생리 불규칙, 여드름, 체중 증가로 고민인가요? 여성에게 흔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정확한 증상,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 예방 및 관리 팁까지. 건강한 나를 위한 현명한 대처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일까요? 많은 여성이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피부 문제,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 등으로 고민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은 아닐지 걱정하시나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 중 하나로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최신 연구를 통한 치료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깊이 파고들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대체 무엇일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름만 들으면 난소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에 작은 물집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단순히 난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인슐린 저항성, 비만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리 불규칙, 가장 흔한 증상으로 생리가 한 달 건너뛰거나 몇 달에 한 번씩 하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또는 임신 어려움,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털,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해 얼굴, 팔, 다리 등에 털이 많아지거나 굵어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 및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늘어나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탈모, 드물게 남성형 탈모와 같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중 증가 및 비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체중이 쉽게 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의료 기술과 연구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 치료는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리주기 조절, 피임약 등을 사용하여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자궁내막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배란 유도제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사용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조절, 피부 문제나 과도한 털은 약물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주는 최신 연구 동향. 최근 연구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한 생식기 질환을 넘어 당뇨, 심혈관 질환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예방하고 관리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관리하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단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백미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등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살코기와 식물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콩류, 두부, 렌틸콩 등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신선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은 채소를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하세요. 건강한 지방,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도 과일,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자몽, 사과 등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함유식품, 요구르트, 김치 등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 가공식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 지키기.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줍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주 2, 3회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생리주기 정상화와 배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꾸준한 관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많은 여성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